놀이치고 운명이 우릴 멀게만 해도 시간 흐르고 지나간 자리 깊다 사랑인가봐 그리움인가봐 네 미소가 내 모든 꽃이 진우의 울리는 다시 시작 낙엽이 함께만 있자면 내 마음 삼킨 그대 영원을 약속하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꿈에 시련이 다가오나 봐 어둠이 가고 새벽이 오면 어느새 그 기억에 머문다 오직 널 향한 내 마음 이슬에 맺힌다 영원을 약속하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꿈에 시련이 다가오나 봐 그 얕은 하늘에서 같은 꿈을 꾸는 빛의 별들을 향해 그 숙제에 내 몸을 실어 다시 부른 노래 그날이 찾아오겠지 사랑한다 말할게 온몸을 다해서 예 순간의 떨림을 영원히 간직하게 현실에 가려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